Oh yeah, it's going down, man. Tinta, Brave Sound, third collaboration. Oh yeah. 몰라 내가 왜 이러지 몰라 용기를 내야겠어 남자답게 It's so real.